나의 밤은 딥딥 켜져 있는 TV 시끄럽지 내 맘처럼 넌 대체 어떠한 이유로 내 맘을 갖다 켰다 는 멋대로인지 그게 싫다는 게 아니고 혹시 네가 너무 피곤할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내 맘이 그래 나는 너면 니너 얻어 너는 마치 지동 위험한 서머 yeah, 너는 여태 내가 느껴봤던 쓸쓸함의 온전 네 생각에 잠 못 자다가 보면 오전 yeah. 일어나는 어쩌나 너는 봐도 니가 나 생각나 너는 내게 유일한 어쩌나 난 어쩌나 어쩌나 그대로 어쩌나 너 때문에 난 이제 어쩌나 되고기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네가 좋은 걸 어쩌나 그대는 어떤가 나 때문에 잠들기 힘들까 쓸데없이 설레게 하면 어쩌나 어쩌나 어쩌나 저쩌나 하루가 멀다 하고 네가 좋아져라 내가 성격이 더 렁대고 좀 몰랐어 그치만 널 위해선 절대로 안 몰랐어 같이 부르지 않고 노래 하나씩 예쁨을 나눴긴 네 사이가 좋네 난 내 눈에서 같이 위에 맨 널 grow 암튼 난 네가 그냥 좋아 아까부터 같은 말 계속해서 미안해 그치만 이게 다야 그 어려운 말 다 해서 또 내 진심을 잃게 every 이 언어를 어쩌나 너를 봐도 네가 더 생각나 이 모든 게 꿈이면 난 정말 난 어쩌나 어쩌나 그대를 어쩌나 너 때문에 난 이제 어쩌나 되돌기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네가 좋은 걸 어쩌나 그대는 어떤가 나 때문에 잠들기 힘들까 쓸데없이 설레게 하면 어쩌나 어쩌나 yeah, yeah, yeah, yeah, I really like you oh, oh, oh, oh. Better tell yeah, yeah, yeah, I better tell somebody yeah, yeah. 끝까지 닿을 만큼 더 빛나는 네가 없으면 어쩌나 그대로 어쩌나 baby 때문에 난 이제 어쩌나 되고 그 매일 매일